잘 지내 이제 난 형 여기서 그만하자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 어느새 우리 익숙해져버린 상처들로 서로를 겨우 견디고 있어 나보다 중요한 일 쉬워지는 약속들 이해하려 노력해봐도 변하지 않는 너 더 이상 기대하긴 싫어 그래 널 이제 보내줄게 헤어지자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야 아무리 말해봐도 왜 너만 몰라 우리가 왜 헤어져 지난 날들이 다 거짓말 같아 지금 내 모습을 봐 울고만 있잖아 보내줄게 헤어지자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야 아무리 말해봐도 왜 너만 몰라 우리가 왜 헤어져 지난 날들이 다 거짓말 같아 지금 내 모습을 봐 아무리 말해봐도 왜